이번 순서는 저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리플 해주세요. 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야, 음악이 너무. 예. 네네. 네. 예, 앉으시죠. 네. 아이고, 참, 네. 야, 음악? 음악이. 네. 아유,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역시 그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다들 네. 뭐. 자, 오늘도. 네. 사연을 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네. 채택이 된 분 소개를 사연을 하겠습니다. 아, 이수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예. 웃으면서 읽어도 되죠? 그럼요. 예. 웃어야죠. 갑자기 엄한 생각이 지금. 예.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 남자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들이다 보니 새로 사귄 여자친구들보다 정도 깊고 나름대로 우리들 사이에도 아름다운 정의와 불타는 우정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로선 참 어이없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기도 하고, 물론 그 친구가 싫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아름다운 우정이 조각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정말로 우정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도 네. 사연을 정확히 맞춰서 네. 음악을 끝내주시네요.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이. 예, 굉장한 분이죠. 그렇죠. 사람 말이 됐고만 한다면. 음악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은. 전 예. 그게 싫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마음에 약간의 그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믿었었는데 술 먹고도 마음 놓고 이렇게 등에 업히고 그렇죠. 아, 얘 정말 나 좋은 친구야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받는 어떤 그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묘한 괴리감이라든지 네. 그런 거는 부담 예 부담감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진짜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리플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네. 참 진짜 예, 첫 번째 분입니다. 장민아 씨. 혹시 만우절날 고백 받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아주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러면 이 여자분은 그걸 만약 깨닫게 되면 자기 네. 싫을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 고민해왔던 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만우절날 네. 고백 받으신 건 아닌지. 송창호 씨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우정을 느낀다면 그건 욕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우정만을 느낀다면 그건,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건 욕일 수도 있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도 그렇게 오래 야 임마! 에이 자식 막 이러고 아 그것도 너무 그래도 좀 그렇겠다 진짜. 너무 그래도 그래. 혹시 네. 여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은 아닌데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시죠? 그냥 있어요? 친구로서 연인 아닌데 그냥 네. 친구 사이로 오신 분들 네. 남녀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저기 네, 저기도 있네. 어디요? 여기도 있고. 여기 두 분 여자분 지금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발전해요. 다들. 그러니까 네 친구로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7, 8년 서로 애인은 있으세요? 서로 애인도 없고. 자기들 친구래. 자기들이 친구래. 근데 야 저런 센 거짓말을. 네 사연 네가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질기고 서로 손도 사람으로. 안 잡아봤어요? 손도 안 잡고 그런 뭐 장난치면서 손 잡고 장난치면서 뽀뽀하고 다 그런 거지 뭐. 예. 장난치면서 3박 4일 여행 갔다 오고 그런 거죠 뭐. 그래요. 네, 다음 네. 분 앞으로 저 좋은 사이로 관철되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예. 노경모 씨입니다. 네. 남녀간의 우정 한마디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분과의 우정이 조각난 게 아니라 우정이란 나무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 좋다 이거.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 꼭 뭐 우린 친구였는데 말이야 우리가 사랑해도 돼? 이런 게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친구였는데 그게 사랑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아름답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 나비의 유충이나 애벌레가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나비의 새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닌데. 그렇군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내 개그가 어렵나? 그렇죠. 그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다음은 그 빨간 추리닝이라는 분이 네. 리플을 예사롭지가 않는데요? 네, 달아주셨습니다. 이름이? 빨간 추리닝 여자분이에요 또. 네. 참 남자친구가 많은 것은 똑같은데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누구는 본인한테 고백하고 안달이 나는데 왜 저는 제 남자친구들하고 제 여자친구들하고 엮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사귀고 난리들 났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무슨 전생에 오작교였단 말입니까. 아, 이거 비참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에? 고백을 하고 고민하는 게 낫지. 그렇죠. 그냥 평생 그냥 자기는 넌 친구 에. 그렇게 가는 거죠. 에. 진짜 내 여자친구 있고 에. 난 남자친구가 많아요. 예. 계속 엮어지는 거야. 예.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죠. 예. 중간에서 그냥 아무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고민 상담하고 털어놓고 그렇다고 그걸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 그것만큼 힘든 예. 게 없죠. 예. 자 다음은 김순애 씨가 달아주신 리플이 되겠습니다. 예. 님의 나이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10대라면 그 친구와 같은 대학 가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귀자고 하세요. 세월을 두고 봐라. 10대라면 20대라면 뽀뽀를 해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사귀자고 하세요. 30대라면 그냥 무조건 사귀세요. 30대라면 그냥 무조건 사귀세요 하고 갈로 열고 급할 테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우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만 뽀뽀하면 또 틀려지더라고요. 전 그래서 지금껏 사귀고 있어요. 이렇게 경험해서 그러나. 근데 20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성 남자친구들 쭉 세워놓고 한 8명 정도를 야 너 이리 와봐. 넌 친구야. 넌 친구고 넌 애인이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머 어떡하니 두 명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다당겨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뭐 마지막 리플입니다. 이분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정리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명구 씨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수년간 이런 글들을 보아왔을 때 분명 이 글은 고민보다 지 자랑이듯하오. 모두 가지고 있어요. 모두. 아 이분은 막 글투가 이래요. 마치 시조를 쓰듯이. 자긴 남자가 많다. 그 중에 한 놈이 고백했다. 고민인 척하지만 실은 좋아서 자랑하려고 그런 듯하오. 난 이 글이 실소. 아 가장. 완벽한 오늘 뭐 가장 좋은 결론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해요. 자랑이에요. 네. 자랑이에요. 잘 돼서 네. 이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이 자리에 꼭 한번 같이 두 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박수. 고맙습니다.